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외로운 자를 위로하시며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증거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반대쪽을 향해서 찬양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신 분 계시죠? 손 드신 마시고. 네. 아, 표가 날까봐 저는 아직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보시면 저절로 입이 벌어집니다. 너무 멋있다. 우와. 아예 입에서 찬사가 쏟아져 나오고 입을 벌리고 아무 표현을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그 놀라운 모습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찬사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너무 멋진 것을 보면 다른 모든 것이 정지되고 그것에 대한 찬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그 찬사를 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배웠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물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배운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는 찬양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게 원문을 직역해서 그렇죠. 우리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뒤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신령한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바로 그 신령한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돌리도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계시가 임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가 깨닫지 못했던 비밀한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열립니다. 총명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실까요?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여기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은 지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포함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천국을 통일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과학적인 사상, 또 합리적인 사상, 진화론적인 사상, 많은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연구도 하고 뭐 연구 개발을 통해서 업적을 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안에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체험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이 우주를 통일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경륜, 온 세상과 천국을 하나로 통일시키시는 주님의 경륜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통일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우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시면 천국의 비전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신 내용을 서신을 써서 일곱 교회에게 보냈는데 일곱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2장과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바로 그 메시지를 교회가 듣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천사가 사도 요한을 초청하죠. 그 비전 속에서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네 생물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날개가 6개 달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이와 네 생물과 24장로 간의 그 인터랙션이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8절,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룩, 거룩,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6장에서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생물들은 천사들이라고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천사장이죠. 천사장이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해 봅시다. 당신도 주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불가능한 주문을 하니까 예, 자신이 없으시죠? 네. 근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천국을 제일 처음 본 천국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 찬양을 쉬지 않고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던 것을 할 때 편합니다. 고기도 맛을 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처럼 예, 이 땅에서도 잘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일을 지금부터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곳에서도 쉬지 않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찬양의 공동체입니다. 찬양하는 공동체는 천국과 같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로 가면은 그 다음에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었고 네 생물 그 다음으로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앞에서 네 생물은 거룩하다 세 번, 이걸 삼성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이번에 24장로는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8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으로 가시면 4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시네. 계시록 5장을 가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책을 받아서 그 책의 인봉을 떼고 그 책을 여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천하에 아무도, 하늘 위아래 아무도 그 책을 받아서 인을 인봉을 떼고 열 수가, 펼칠 수가 없어서 이 사도가 웁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고 생명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울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이 생명책을 열 수 있다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자, 5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 고와 그리고 금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 다시 제가 옮겨놓았습니다. 읽으실까요?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생명책을 받아서 임봉을 떼심으로 드디어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하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왕노릇하게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는 말씀을 찬양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찬양이 네 생물이 찬양을 합니다. 24장로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이제 계시록 5장 11절로 가시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믿습니까? 아멘.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찬양의 내용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예, 혹시 악보가 준비됐나요? 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겠지만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고 예.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주자님. 이것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천상과 천하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존재들과 천사들과 천국에 미리가 있는 성도들과 연합할 수 있는 지름길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는 천국과 연결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경륜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실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지 않고 천국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한도 많고 원도 많고 미움도 많고 시기도 많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걸어다닌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죄악을 호흡하고 죄악을 마시고 죄악된 언어를 쓰고 사용하면서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떨쳐내는 지름길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순간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그 불안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모든 영향력이 힘을 잃을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송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에 승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통일하시어 영광을 받으신다고, 영광의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 찬송하는 삶,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를 기대하십니다. 딱 하나를 기대하십니다.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찬송이란 말의 뜻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찬송이란 말은 제가 번역하자면 좋은 말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율로게오란 말은, 유란 말은 좋은 뜻입니다. 예, 유니스라든가 유제니아 이런 것은 다 유자가 들어있죠.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게오는 로기스, 로고스, 뭐 거기에 나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찬송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율로게오의 그 직역을 보시면, 원어 직역을 보면 사실을 인정하다, 또 축복하다, 송축하다 그런 뜻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칭찬하다라는 뜻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무튼 우리가 뭐 서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점을, 좋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해서 이 곡이 강조되고 음악이 강조되는데 사실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의 음악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 스타일이 어떻든 간에.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는 도다. 어찌 이것이 가능하냐? 마땅치 아니하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에 승리하는 사람은 사람을 칭찬하는데 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로에 나가서 다른 운전자 때문에든지 다른 사건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고 사람에게 욕을 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분노를 바라면 그 찬송이 취소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의심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취소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나서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저주하게 되면 방금 한 찬송을 취소한 거예요. 찬송의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내게 위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비웃음을 퍼붓더라도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 찬양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더라도 그의 좋은 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칭찬하는 것이 찬양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무관심하고 한 번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 그를 위로하는 것이 찬양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는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24장로와 모두와 더불어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대한 찬양대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주님의 군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이 마하나임이라고 해서 조금 독특했습니다. 예, 찬양대를 정할 때 넘버원 할렐루야, 넘버투 임마누엘,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있잖아요. 에베네셀 기타 등등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 넘버원 찬양대가 마하나임입니다. 넘버투, 넘버쓰리는 이제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아무튼 마하나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이 영적인 승리를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부정적인 언어를 없애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된 이웃들을, 형제 자매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찬양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칭찬하며 축복하며 세워주는 거룩한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입술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